건 아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네가 올까봐 편 한 잠 못 자고 네 말처럼 답답한 사람이라서 내 사랑을 화려히 보장 못했나 너 모르는 기다림도 그 미련함 때문일 테니까 오늘로 너를 잊자 버리고 웃자 다 쓸모도 없는 다 아직 울어도 그리워하며 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을 모르는 내가 누를수록 사랑은 자꾸 커져서 더 이상은 다스릴 수가 없어서 내가 넌지 네가 난지 분간할 수 없는 삶이 됐지 오늘로 너를 잊자 버리고 웃자 다 쓸모도 없는 다지 울어도 그리워하며 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을 모르는 내가 혹시 너 돌아온대도 과연 예전 같은 사람 나 할 수 있을까 자 그만 생각하자 지나간 사람 더 두려워지긴 싫어 똑같은 추억조차 너를 만나